2020년 9월 2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제가 머리는 좀 부족해도 얼굴은 되는 편이거든요. 뭐 어때요, 라디오인데. 그런데 농담하는 건 아니에요. 저는 웬만한 남자 배우들보다 공부라도 잘해야 할 것 같이 생겼어요. 안경 하나만 쓰면 이미지 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제 분야에 있어서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가성비가 좋은 얼굴이죠. 그런데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. 눈은 축 처졌지, 표정도 없지, 거울 앞에서 자신이 없기도 하죠.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보나요? 애써서 거짓말하지 마세요.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잖아요. 제가 말주변은 없어도 목소리는 좀 되는 편이에요. 아, 이건 좀 쑥스럽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준 말인걸요. 그리고 저는 지난 1년간 그 어떤 성우나 아나운서보다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을 녹음했어요.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콘텐츠가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믿더라고요. 저 목소리랑 발음이 엄청난 컴플렉스였어요. 다른 기준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가장 편한 제 목소리가 장점이고 미디어인 걸 잘 알아요.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. 가지고 있어서 잘 몰라요. 요즘 기도를 할 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예요. 나는 할 수 없다는 거,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. 제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.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참 많은 게 달라져요. 여러분이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. 제가 더 조각 같은 얼굴과 더 남자다운 목소리를 가지는 게 응답일까요? 아니면 이미 전 응답을 받은 사람인가요? 정답이 뭔지 다 아시죠? 자, 이제 다시 거울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. 충분하네요. 그죠?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